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민주로청, 한국로청을 비롯한 남조선의 로동운동 단체들이 당국의 로동운동 탄압을 규탄해서 6월 28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괴뢰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해서 매일 서울에 있는 이당 정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